백두산 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한 물 자원과 폐기물 관리 토론회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량강도 삼지연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국토환경보호성, 도시경영성, 국가관광청국 등 관계부문 일꾼들, 과학교육기관의 교원연구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종합대학 교수인 박경애 캐나다 조선지식교류협력기획소장과 외국의 환경보호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환경보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번 토론회가 백두산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물자원과 폐기물 관리에서 보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들을 나누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삼지연지구 개발에 의한 물환경영향과 물오염방지 대책,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종합방법 등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토론회 기간 참가자들은 백두산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현지 답사를 진행하고 유익한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